4월 26일 화요일 회복의 선물 예배가 기쁨되는 일상 에스겔 4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안뜰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일하는 6일간은 닫아놓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열어놓을 것이다. 또 초하루 날에도 열어놓을 것이다. 왕은 밖에서 문의 현관 통로를 통해 들어와 문의 문기둥 옆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은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왕은 문턱에서 경배를 드린 뒤 밖으로 나갈 것이다.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 날에 그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왕의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이다. 곡식제물로 수량 1마리에 1에바, 곡식제물로 어린 양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1에바에 기름 1힌을 함께 드려야 한다.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수량 1마리를 드려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곡식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1에바, 수량 한 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을 대로 드릴 것이다. 또 1에바에 기름 1힐식을 드릴 것이다. 왕이 들어갈 때는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은 길로 나와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남쪽 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왕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그가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그가 나가야 한다. 명절 때와 정해진 절기에 드릴 곡식제물은 수소 한 마리에 1에바, 수장 한 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1에바에 기름 1흰식을 같이 드려야 한다. 왕이 자진해서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를 위해 동쪽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는 안식일에 그가 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갈 것이다. 그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을 것이다. 너희는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곡식제사를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밀가루와 섞어서 드릴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곡식제사는 영원히 계속될 규례다. 이렇게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준비해 아침마다 정규적인 번제로 드려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왕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속하게 돼 유산으로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왕이 자기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자기 유산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종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는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왕의 유산은 왕의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그들의 것이다.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들은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도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은 자기 소유지에서 주어야 한다.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지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의 옆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서쪽 끝에 한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요리하고 곡식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 재물들을 바깥들로 가져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와서 그들에 대해 모퉁이를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각들의 모퉁이마다 다른 뜰이 있었다. 바깥들에 대해 모퉁이에는 닫힌 뜰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다. 내 모퉁이에 있는 뜰들은 크기가 같았다. 내 뜰 둘레에는 돌담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고기 삶는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백성의 재물을 요리하는 곳이다.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는 택함받은 사람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고 그 문으로 군주가 들어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은 문 입구에서,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가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됨을 보여줍니다. 질서 있는 예배, 정한 절기에 흠없는 제물을 규례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합해 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군주의 기업.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군주의 기업을 정해주시고 그 기업을 자손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고 백성이 자신들의 기업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도자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섭니다. 성전 부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부엌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굽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음으로 다른 백성과 구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참다운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내가 이룰 이 길이 묵상 에세이. 계산 없이, 아낌없이. 충청북도 조매산골의 한 교회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받았다. 수명 정도의 성도 대부분이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다른 방이 없어 나는 담임 목사님 방에서 함께 자야 했다. 그런데 방에는 책상도 의자도 옷장도 없었다. 책꽂이도 없어 책을 벽 쪽에 쭉 쌓아놓았다. 방바닥에 엎드려 성경 말씀을 적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다음날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신 집사님께 말씀드렸다. 이곳으로 목사님 방에 책상과 책꽂이 등 급한 가재도구를 구입해주세요. 돈이 부족하면 저희 교회로 연락주십시오. 할아버지 집사님은 망설이다 아주 미안해하시며 봉투를 받으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을 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차 차비.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당황스러웠으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사장 아가씨가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며 요금을 받지 않았다. 교통비는 남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나는 가진 전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다. 계산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심을 다해 바치는 진정한 희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신필수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한절 묵상. 그 힘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의 손을 선물로 써라는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이는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힘닿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